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동행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서 이 가장 큰 모멘텀이 발생한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 인격적인 시간은 뭘까? 우리를 가장 인격적이게 만드는 것은 뭘까? 이것은 동행이라고, 개인적인 동행, 동반의 삶,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성숙하는 때는 언제인가? 예, 함께함의 시간,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성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동창이라는 말을 한국 사회에서 할 적에 고등학교 동창 얘기를 많이 하죠. 3년밖에 안 되지만 고등학교 동창들이 평생 가는 것을 봅니다. 그 3년 만났던 이외에는 동창회 때나 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한 20년 같이 한 사람보다 동창이 친합니다. 왜 그럴까? 그 동반의 시간, 그 동행의 시간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학교를 나왔다는 무슨 유대감이 대단하게 그들을 얽매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또 같은 동행의 길을 걸었던 그 압축된 시간들이 그들에게 강한 동질감을 부여하고 또 그때 그들이 깨우치고 또 성숙해가고 배워갔던 그 공통점들이 그들에게 파워를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에게 배우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 4년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박사과정을 지도를 받든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는 시간이지 않습니다. 뭐 예술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이나 재주나 정보나 지식을 전수받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분명한 어떤 스피릿이 전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수라든가 배움이라든가 학습이라는 말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요. 뭐 같이 공부해서 성숙하고 깨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짧지만 어떤 카이로스적인 그런 만남들, 그런 영감이 함께하는 시간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 동행의 시간, 동행의 체험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동행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고 뭐 유행가 가사도 있고 다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 조각의 파이가 뭉쳐진 것을 삼위일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의 동행,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 보혜사, 성령, 그 바람과 물 같은 성령의 기운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를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성령이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 동행의 영으로 함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가장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큰 성숙과 그리고 가장 큰 진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된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성숙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동행의 비밀입니다. 어릴 때 기도원에 가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기도원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 때는 뭐 가면은 뭐 뜨끔하고 따끈하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고 뭐 입신 경험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경험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원에 갈 때나 기도의 자리 갈 때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동행의 확증을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처럼 우리 같은 부르심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들이 같은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 동행의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사도직을 승계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승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사명, 중보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승식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행의 여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가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행을 하는데 저는 이 여행을 정말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동행의 여행, 동반의 여행. 그 여행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무슨 옥새를 전해줬나요? 아니면은 무슨 무공 비급을 전수해 줍니까? 아니면 선지자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이제 떠날 건데요, 떠날 건데요 라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축키는데 엘리사가 속상해서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깝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나 안 떠나. 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떠납니다. 가끔 자다가 일어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예수 믿은 거 맞아? 내가 구원의 사람이 맞아? 헷갈리더라도 내가 원래 헷갈리는 인생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언제 제정신으로 살았나요? 예.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 저 안 떠납니다. 저는 주님의 편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인격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죠. 세상에 보장이 없어도 되죠.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동행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 영감이 그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바로 그 동행의 시간에서입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곳에서 많은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만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복 있는 목회자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는 사람인 거죠. 네, 뭐 저도 뭐 그러려니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 왜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아니면 운때가 맞아서? 예, 운빨이 좋아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 길목으로 접어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없는 일 중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일은 일생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에 서 있을 때 좋은 동행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길 떠나고 또 어디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고 할 적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기를 항상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좋은 사람 만나요. 안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날 염려가 없어요. 믿기 어렵거든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야, 너는 창조적인 정신을 가졌고 의지를 가졌고 개척적인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일부러 안 좋은 데를 찾아가. 그러면 네가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읽어낼 거야. 그런 소리 허들락 마세요. 좋은 곳을 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야 돼요.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 있어요. 좋은 선교지 가면 거기에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근방에 또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동역과 동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마지막 동행의 시간을 보냈던 세 제자들의 이야기가 언제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감람원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다음에 예수님이 왠지 짓눌려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생전 처음으로란 말은 기도의 시간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는 혼자 가셨거든요. 혼자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동의를 구하듯이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부터 나이를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래서 저분이 젊은이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고 언제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타인의 심정으로 외로움을 달랠 일은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호흡이 가쁜 모습으로 마치 큰 슬픔을 당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베드로의 마음에 동정이 생겼을 겁니다. 애정이 솟아올랐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항상 혼자 기도하러 사라지셨는데 그날만큼은 동산에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기도의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함께 가자고 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왜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러 가서 왜 잤을까 하고 자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잘못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 줬어요. 기도 제목도 안 주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가서 혼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자꾸 중언부언하다가 졸리고. 예. 예수님은 기도의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행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냥 내 곁에 깨어 있으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있으면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안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너 그만 자 그러면 아니야 계속 읽어줘. 아, 자야지 듣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들은 밤마다 혼자 하시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무대 아래서 보듯이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해놓고 더 안쪽으로 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은 휘청휘청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듯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보면 예수님이 앉아서 기도하나요? 서서 기도하나요? 안 보셨어요? 서서 기도하시죠. 서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휘청거리듯이 쓰러질 듯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런 기도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탄식과 한숨, 아도나이, 아람으로 외치는 격한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격렬한 외침, 결연한 음성,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체험도 좋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메시아의 기도, 그 삼위일체의 기도를 볼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영광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내가 응답받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도가니가 저는 참으로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들은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베드로의 귀에 그토록 진실한 기도는, 그토록 진실한 이야기는 일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생생하고 진실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잠깐 잠에 빠졌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느냐? 정신이 퍼뜩 들어서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는 톤이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앞에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짐지게 하시는 그 고난의 짐에 대한 피 맺힌 절규였지만 이번에는 순종의 톤을 회복하셨습니다. 차분하고 선명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혼자 사라져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위한 거였어요. 너무나 색다르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대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즐거움이, 그 편안함이 잠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편안한 잠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기억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들었을까요? 요한이 창작을 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잠결에, 꿈결에.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게 기억에 남는가 안 남는가. 참고로 저는 이 설교를 앞두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어디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특별한 설교를 부탁받거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럴 때는 준비를 하려고 앉으면요, 이 부담이 되니까 준비가 안 돼요.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종이에 대한 경외심이 많은 분은 펜만 들으면, 자판 앞에만 앉으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휴식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오히려 릴렉스하고 휴식하면서 영감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 제가 잠을 자도 제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자다가 잠결에 그렇게 이 초가 잡히는 경험들이 많아요. 영감이 떠오르는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 그냥 자다가 한 생각이려니 제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죠. 깨어나서 보면 그게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잠결에 들은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알게 하시려고 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아직 기도의 체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중언부언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느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이에요. 찬양을 우리가 나눌 때에 처음에는 좋은 찬양 가사 곡조를 듣지만요, 은혜가 확 와버리면은 상관없어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를 부르든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든지, 아니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그 주님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머리는 그 다음에는 별로 작용할 게 없어요. 예? 일단 접속이 되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같은 주님의 꿈을 꾸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의 퍼즐 조각은 주님의 큰 퍼즐을 이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의 스피릿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은사와 나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의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노년의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꾸짖으셨는지, 왜 나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십자가의 시련들이 닥쳐오고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그때에 깨어있으라. 주님과의 동행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예,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시간들은 왜 찾아올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거라는 예고까지 하셨을까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이 예고와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있는, 베드로가 겁장이었는가? 세상에 겁장이가 다 있어도 베드로가 겁장이일 리는 없어요. 바다 위를 뛰어들었잖아요.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려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부인했겠느냐? 예수님은 그때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에 중보자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순간에는 동행이 잠깐 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의도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과의 동행이 잠깐 멀어져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아군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군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가 없고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시간도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돌아보는 베드로의 애통이 우리들의 애통이 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베드로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밤깊도록 주님과 동산 안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참으로 길 줄 알았습니다. 은혜 받고 사랑하고 되새기며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축복이 영원히 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중력 상태가 그 시험의 자리가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잊지 말고 깨어있어라.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에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퍼즐 조각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 퍼즐 조각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온전한 그림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슨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말씀에 대해서 시험받고 시험하고 자시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이는 흔들리고 어떤 이는 또 시간이 남아서 미혹에 빠지고 어떤 이는 또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순도롭게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가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축복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일생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동행의 시간은 밀도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영감이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제자반하는 분들이 옆에 분들이 그런데요. 제자반하면서 힘들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힘들 걸 말해. 그냥 직장 다니면 되지. 그냥 세상 다니면 되지. 예? 그냥 시간 남으면 취미생활 하면 되지. 땡기는 대로 살면 되지. 힘든 것을 왜 해요? 그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왜 힘든 걸 왜 합니까? 하지 말지.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들 안에 영혼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암송을 왜 해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 양식이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무릎을 왜 꿇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길을 헤치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가슴을 주님 앞에 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뭐예요?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뭐예요? 이것이 기쁨이 아니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중보의 자리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았어요.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영적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가장 많은 순수성을 필요로 해요.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건 낫지 못할 병처럼 보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나의 모든 존재의 순수성을 다해서 내가 아는 모든 믿음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써주세요. 내 생명 에너지를 써주세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해주세요. 골짜기는 도드워지게 해주세요.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하고 못나고 부패한 영혼과 이 생명을 하나님 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